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송 한 장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 부르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로마서 본문은 매우 중요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합니다. 물론 19장 19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는 더 구체적으로는 21절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전에는 이런 말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율법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 율법의 역할 같은 것을 말씀해 주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더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복음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인생들이 받아 누려야 될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1절은 선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율법과 선지자들입니다. 율법을 가지고서는 의롭게 될 인생들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율법 외에 한 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율법의 이 한 의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났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했죠. 바울은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일치하여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언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이 예언하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를 우리는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2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말씀했습니다. 뭐 성경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신 것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스스로의 모습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군데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다면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도 분명히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 성경 전체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셨고 또 다른 여러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된 것을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받아서 이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그 놀랍고 은혜스러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되는 그런 모습을 22절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상고해 보는 그런 말씀인데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었고 또 유대인들만의 자랑이었다고 하면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처럼 가장 중요한 복음적인 선포를 오늘 이 22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율법이었지만 이제 선포되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선포하는 그 장면을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율법으로는 너무나 제한적이었고 율법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보였지만 이제는 그 제한 한계를 다 뛰어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이것은 차별이 없으니 이것을 증거하는 이에 그 심정이 얼마나 뜨겁고 역동적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예. 율법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사실은 그 의에 이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에 믿으면 누구든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게 만들었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으로 의롭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한 사람의 행동은 이제 단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서이며 그 증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예, 즉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더욱더 복음에 대한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를 통해서 믿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도 큰 감격으로 받아들이면서 늘 감사함에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땅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심정으로 저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으로 이 사명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전하는 이가 있게 하시고 믿는 이가 있게 하시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복음을 통해 이 세상이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